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,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방문은 조선노동당의 전제 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의 전문을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 각하 탄생일 경축 아프리카 지역 준비위원회가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